그래도 이렇게 가는구나. 봄바람에 일랑이듯 춤 한번 못 추고 또 여름엔 파도 소리 한 번 못 듣고 올해는 가도 내년엔 약속인지 원망인지 모를 꽃은 또 피겠지. 또 피